돼지 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세요? 1번. 아니요. 저는 외국에서 왔어요. 2번. 아니요. 저는 운동을 싫어해요. 3번. 아니요. 저는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. 4번. 아니요.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.